바람 타고 시냇 물도 흐르고 모두 다 말없이 어디로 가고 있나 나 홀로 걸어보는 고독한 마음 바람 따라 걸어볼까 시냇 물 따라갈까 너무나 내 마음 달랠 길 없어라 스며든 외로움에 고독한 마음 내 품 안을 떠나가고 그 시절도 다가고 비어진 내 마음 무엇이나 못나 한없이 스며드는